하는 소리 아직 밤이 꼬여있는 내 방 한 구석에 한 조각 조각 부서지는 깨고 먼지 쌓인 작고 작은 가방 하나 후불아 오래된 상처를 꼭 보듬고 찾아낸 미소 이제야 겨우 그 맘을 열어 더 필요한 건 어딘가로 돌아가줄 신발 하나뿐 아프지 않게 멈추지 않게 더 지치지 않게 so long so long 이게 끝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미로 속에서 헤매다 어긋나버린 걸까 너의 미소가 다시 내게